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즈음에서 러시아 민족구국전선위원장,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인도네시아 운수로저연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오스트리아 로저연맹 좌익블록 연방비서, 2017년 백두산 윈칭성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의 노동계급이 나라의 부강 번영과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으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한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노동계급의 단결된 위력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